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앞으로 3년 후에 2023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데 그 해를 우리가 복되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이 2020년을 그러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작점으로 삼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특별히 우리가 보통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어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작년보다 우리 자신과 스스로를 비교해서 나의 어제보다 보다 나은 오늘, 나의 작년보다 보다 나은 올해, 우리 교회 어제보다 보다 나은 오늘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면서 다양한 모임들을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발표하겠지만 주부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구역을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마음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이름을 바꾸서 구역이라 했던 걸 목장이라 부르면서 이제 목장도 새롭게 구성을 편성을 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고요. 전도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전도회가 선교 후원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 행사들 할 때 후원도 하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도회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서로 친교하고 모이는 거 힘쓸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러한 그런 모임들도 친교의 유익을 전체가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나아가서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또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 먼저 솔선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 예배가 마친 후에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심방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권하고 또 전도하고 해서 2020년에는 우리 다음 세대도 교육부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보다 더 모이기에 힘써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러한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힘쓰자,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주 우리가 목장 이끄미들도 모임을 힘쓰고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인데 원래를 첫째 주일에 하듯이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도 매주일 두 번째 주일에 정기 원례회를 가지면서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쓰자, 그래서 오늘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정기 당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당회로 갔지만 우리도 정기적으로 매주 적어도 식사하는 시간을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또 살펴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자 하는 뜻에서 오늘부터 저희 장로님들도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의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자리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있던 자리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한 자리에 한 곳에서 모여서 식사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신다고, 저희가 이제 겨자씨 사랑방 1호에서 모일 건데 안 보이는데 다 어디 가셨지?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아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가 주제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잘 펼쳐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따뜻하고 또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그런 면에서 더 진실한, 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안전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올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주제 말씀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사랑 있고 더 재미 있고 또 모이기 좋고 즐겁고 또 그래서 보다 더 진실한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그런 바람이 누구나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난주에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거 하지 않았나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 지지난주였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찬송의 은혜도 있고 예배가 뭐 풍성하고 하여튼 뭐 그런 그 말씀도 풍성하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좋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잘 담은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실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그것을 이루어가는 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올해 우리가 오늘 이제 주보에 나간 것처럼 새로운 목장을 편성하고 오늘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구역을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새롭게 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뜻에서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려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집에서 모이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집에서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당에서 모이더라도 우리가 함께 매주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목장으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이죠.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낮에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일 수도 있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금요 저녁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을 되도록이면 많은 가정들과 교우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목장 모임으로, 구역 모임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 목장 모임 안에서도 서로 긴밀하고 또 안전하고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내 형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서로가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또 목장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더불어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가령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려고 목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여러 목장 입금이들 또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화를 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장 입금일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을 목장 식구로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역장 혼자, 말하자면 목장 입금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목장 식구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목장 식구를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장 이끄미에게 목장 식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말과 오해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이끄미로 선정된 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분은 거절을 하셔서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거절하는구나. 목장 이끄미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은 아닌데 혹이라도 그런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목장 이끄미가 그 목장 식구들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건 편가르기 하고 또 이렇게 편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뭐 할 수도 있고요. 또 목장 부이끄미 서기 우리가 이제 선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역할들을 맡도록 이야기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장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그 역할을 맡으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짐이 돼서 아유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 또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부담도 갖고 또 모이는 것도 여의치 않고 또 여러 가지 말들로 나오고 또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말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다 따뜻한 교회를 원하고 또 그 안에 재미있는 공동체,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감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재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우리 주제 말씀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함께 그 속에서 따뜻하고 복된 그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또 모이려고 했을 때 그만큼 기대처럼 왜 채워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운 걸 후회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들을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일곱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 그 이새 아들들을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본 거예요.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왔구나. 엘리압을 보니까 딱 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사무엘에게 들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 외모가 아주 준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키가 컸던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도 충분하다. 사무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뭘 본다고요?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저 사람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외모가 괜찮고 키도 크고 그만큼 아, 저 사람이 장자니까 더군다나 아, 왕으로 세우기에 걸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왕으로 세움받아서 적합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압 첫째 아들을 이제 아니라 하시고 나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그 뒤에 이제 본문을 내용을 보시면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평가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보여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걱정을 해서 또 다른 아들이 없으니까 묻지요. 11절에 물어요. 그때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여러분 그 우리 개역 그 저기 새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모든 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막내 아들은 굳이 그 자리에 안 와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들쯤은 뭐 그럴 만한 깜도 안 되고 막내고 뭐 그렇지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버지 이세는 아예 막내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 아들이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죠.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내는 여기 낄 만한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막내를 보고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신단 말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12절 후 그 뒤를 보면 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사실 이 표현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아들 보고 여기 올 만한 아들도 아니고 막내고 더군다나 이 아들은 그럴 만한 그런 깜냥이 안 돼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들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대로 그의 겉모습과 그의 어떤 조건, 그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막내를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이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 소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역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학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모,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볼 때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아버지도 형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보시고 아름답다, 준수하다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어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보통 사회는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가 판단하는 기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죠? 외모와 연봉과 지위와 이런저런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동네에 사는지, 뭐 집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직업이 뭐고 학력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사람을 평가하는데 흔하게 사용하는 게 뭐죠? 나이예요. 나이. 그렇죠? 여러분 딱 처음 만나면 뭐부터 확인하세요?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지 내 아래에 있는지 서열 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보다 좀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나이가 더 많으면 또 달라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옷은 어때요? 옷. 제가 이렇게 이 남자는 수트빨이라고 이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데 제가 허름한 옷 입고 어디 가면요, 그렇게 대접받습니다. 음식점을 가도요. 어디 무슨 뭐 백화점을 간다든지 사람 많은 데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가도요. 은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보통 판단해요. 저 사람 쫙 한번 보고 무슨 옷 입었는지 뭐 뭘 걸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저 정도겠구나. 뭐 그걸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 사회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야말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사회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실상인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실감하고 체감하는 온도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서로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픔을 경험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불신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이제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하나복 네트워크에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복 네트워크의 대표로 계시는 김영국 목사님이 이 사무엘상 16장 이 본문을 해설하시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왜 진실한 만남과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벽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벽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의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벽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이래 라고 판단하고 대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벽을 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나를 볼 때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따라서 같은 사람인데도 허름한 옷을 입으면 조금 하대하고 조금 괜찮아 보이면 조금 더 낮게 대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연봉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 학력이 이 정도니까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정도가 요 정도니까 나는 요래. 내 나이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벽을 쌓고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벽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치는 벽, 내 자신에 대해서 치는 벽. 그러면 그런 사람이 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쌍벽이 되겠죠. 나도 벽을 두 개 세우고 이 사람도 벽을 두 개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 두 벽을 세운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 거기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벽이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상대에 대해서 친 벽, 나에 대해서 친 벽, 쌍벽을 이루시고 계세요? 아니세요? 아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벽 때문에 특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이 마음의 벽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거침이 되고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우리가 몇 차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의 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이중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런 벽 없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그렇게 돼. 이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벽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에서 그냥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어려움들은 이 벽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걸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겉모습과 외모로, 조건으로 판단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도 은연 중에 알게 모르게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대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벽을 치고 대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1차적인 해답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을 실수라 부른답니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게 실수라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실수를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냥 그걸 회피해버리고 묻어두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눌려져 있다가 건드리면 그게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인정하는 겁니다. 16장 7절 말씀대로 하자면 나 주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상대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듯이 남도 그렇게 보는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예, 우리 화면에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예, 우리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96쪽. 신약성경, 예,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에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뭐 아이폰을 만들고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 그걸 기계를 만든다 생각하지 않았대요. 뭐 컴퓨터가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만든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예술품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술혼을 담아서 그 컴퓨터를 디자인하고 그 제품을 그저 기계, 전자제품이 아니라 예술적인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에게 그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었던 거예요. 하물며 컴퓨터도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걷는 그 벽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허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그렇게 본다면 옆에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보시죠. 그러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그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뭐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세요? 아직도 벽이 쳐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쉽게 안 허물어집니다. 예. 저 멀리 있는 분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뒤에 있는 분은 앞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은 뒤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 역시도 저를 어떻게 본다고요? 내가 받는 연봉,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그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요. 적어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으로 보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여러분을 대할 때도, 여러분을 볼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조건, 사람이 보는 그 판단으로만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우리가 쌍벽을 치면서 서로를 대하는 그 진실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 가치를 얼마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면 기절초풍을 하실 겁니다. 도저히 값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비싸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비쌉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싼,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값진 피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가치가 낮아지도록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올 때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신다.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도 적어도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진실한 관계를 세워가는 중요한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함께 모이는 걸 즐거워하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자신을 그 시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하고 그래서 2020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서 더욱더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